차갑도록 서로 겨눈 채 날이 선 듯 그 목소리엔 숨 막히는 것만 가득해. 가득히 담아 넘칠 듯한 그대로운 오늘 밤을 아 It's the love shot 적셔 틈을 채워가 꺼질 듯한 내 맘에 불을 붙여놔